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김정은 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마후무드 아빠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애하는 최고 용도자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13일 리용호 외무상에게 이스마일 아후마두 무함마두 하산 주조 팔레스티나 국가 특명전권 대사가 전달했습니다.